옛부터 책을 보거나 TV 만화에는 꼭 행운 속에 운명적으로 잠재 능력에는 또 탱크보다만 빼는 더 강력한 내구력과 맨주먹으로 모든 걸 깨부셔 대는 턱 제주 좋은 주인공이 등장해 무조건 배우보다 예쁘고 착한 애들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래서 100% 대중적 기대를 얻는 사회의 대들보 그래 물론 그들의 적은 때리죠 매스건 개구멍 속에 숨어 세계를 손에 움켜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재수 없는 괴물로 예를 들어 경쟁심 속에 미친 천재이거나 못생긴 똥돼지 같은 녀석들로 표현됐지 현근에 찌든 견해 뒤로 생긴 적개심 이제는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왜들 그렇게 그림을 대수롭지 않게 느껴대는 건데 정의의 이름 뒤로 숨어 이행되는 무차별적 폭력과 공격 또한 그런 것에 혼동돼 주인공들은 무조건 동경해오는 동네 꼬마들을 보며 악당에 대한 동정에 마음을 갖게 되었제서 다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데 혈안이 된 걸까 이젠 성과 악의 정당한 구분 개념 자체도 다 깨져가 그래서 난 악당들의 여로사항을 해결할 대변자가 되기로만 먹고 최소한의 개선 방안조차 나오지 않는 이곳에 변화를 가져오겠노라며 계획을 세워갔어 자 그럼 악당 수업을 시작해볼까나 영화나 소설만 나에서 나왔던 악당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배워봐 머리에 새겨놔 그대로 따라가면 될 거야 건방진 세상을 바꾸자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자 선방진축으로 까불다가 내사나운 악당들이 칼을 간다 건방진 세상을 바꾸자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자 선방진축으로 까불다가 내사나운 악당들이 칼을 간다 사상 최고 왕당에 한 단계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 나만의 강한 개성이 필요해 그리고 또 기존의 악당들보다 진보대 앞서가야만 해 지금껏 활약해왔던 그 모든 악당의 약점을 파악해 나를 더 강하게 갈고 닦아야 해 방법은 간단해 악당 지망생이라면 다 함께 따라해 상대가 변신할 땐단 생각 없이 일단 패치사해도 미안해하지 마 이게 1단계 상황이 불리할 땐 인질한테 집착해서 시간 뺏기지 마 이게 2단계 3단계 상대가 쓰러진 상황에선 장황하게 말할 수가 있으면 당장 방아쇠를 잡아채 너가 상대를 박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자각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단계 남자대로 강자 앞에 달아날 때도 말아야 해 사실은 영화나 만화 막판에 연막탄에 휩싸여 도망갈 때가 악당의 로망 같아 그리고 또한 물어보나마나 그저 도망감에 있어 무엇보다 이 한마디가 중요해 주먹도 꽉 움켜쥐고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목소리 높여 다 같이 불러볼까 들어오자 들어오자 들어오자 바이러맨